FM 영화음악의 장은임입니다. 그동안 제 앞으로 온 엽서나 편지들을 보면요, 종종 제 이름을 틀리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 이름이 발음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어른은요, 저를 정든님이라고 부르세요. 이게 훨씬 부르기도 편하고 정이 간다고요. 정말 어떤 경우엔 별명이 본명보다 더 멋있을 때가 많죠. 제 선배 중에는요, 신이라는 성을 가진 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신난다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즐겁고 활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언니는요, 자기 이름보다도 난다라는 별명으로 더 자주 불리죠. 멋지지 않으세요? 신난다. 보는 사람을 신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도 그런 별명쯤은 갖고 싶지 않으세요? 영화 Prelude to a Kiss, 키스의 전주곡에서 보내드린 I Touch Myself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곡을 발표해서 우리나라에서 꽤 인기를 끌었죠. 호주 출신의 혼성 듀오

알란 파커 감독의 작품은 화려하고 감각적인 화면, 또 그 음악으로 유명하지요. 이런 그의 특징은 과거의 경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44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알란 파커는 원래 소설가가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20살이 넘어서까지 단편 소설들을 많이 쓰기도 했었죠. 그 후에 그는 TV와 광고계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리고 연출자 겸 카피라이터로, 또 CM송 제작으로 그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지요. 결국 킬링필드, 미션 등의 제작자로 유명한 그 데이빗 퍼트넘의 눈에 띄어서 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영국 광고업계에는 정말 재주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에이리언, 셀마 루이스의 감독이죠. 리들리 스코트, 그리고 나인 아프리크의 에드리안 라인 감독. 이들 모두 알란 파커의 영국 CF계 동기동창입니다. 지금은 다 헐리우드가 아끼는 명감독들이 되었죠. 알란 파커 감독의 영화 인생은 시나리오를 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아이들의 사랑을 아주 충격적으로 다룬 작품, 작은 사랑의 멜로디에 대본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 작품의 흥행 성공으로 바로 그는 감독이 됩니다. 알란 파커가 처음으로 감독했던 영화 먹시 말론 중에서 Ordinary Fool,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습니다. 어린아이의 귀여운 목소리로 꽤 끈적끈적하게 불렀죠. Ordinary Fool. 영화 먹시마선 중에 나온 노래였습니다. 아이들의 세계에 대한 관심은 알란 파커 감독의 초기 작품들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감독 데뷔작이었던 다운타운 이야기, 먹시 말론. 이 영화 역시 모든 배우들의 나이가 평균 12살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1920년대 갱들을 얘기하고 있는 셈이죠. 이 작품은 당시 14살이었던 조디 포스터가 쇼걸로 등장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알란 파커,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두 번째 작품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이 영화가 완성된 후부터였습니다. 실화를 영상으로 옮겨놓은 이 작품은 한 미국인이 터키 감옥에서 겪어야 했던 인간 이하의 생활들을 아주 리얼하게 담아내고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마약 소지 혐의로 오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공 브래드 데이비스. 어느 날 그에게 여자친구가 찾아오죠. 그리고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로 앉아있던 여자친구는 그를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표현이겠죠. 영화를 볼 당시에는 참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이처럼 강하고 또 충격적인 영상의 효과. 이것은 알란 파커 영화의 기본을 이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중에서 이스탄불 브로스, 데이비드 캐슬이 부릅니다. I said no. 유명한 블루스의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중에 나온 곡이었습니다. 이스탄불 블루스, 데이비 캐슬이 불렀습니다. 억압적인 사회 제도와 전쟁, 그리고 민족과 인종에 대한 차별이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알란 파커 감독은 큰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뛰어난 음악과 함께 영화 전반에 스며있죠. 이렇게 파커 감독의 영화는요, 음악과 떼어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감각적인 영화에 더 매료되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만큼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영화의 주제에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드라마를 끌고 가는 힘이 좀 약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헐리우드에선 영화에 대해서 정치적 고찰을 시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유일한 관심사는 돈 혹은 이익금에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 예술을 하라고 1,500만 달러를 제공하진 않는다. 하지만 영화는 내 방식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의 이러한 영화관이 압축되어 있는 한편의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영국 프로그레시브 록 그룹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 The Wall을 영상을 옮긴 작품입니다. 영화 The Wall 중에서 듣습니다. Goodbye, Blue Sky. 플로이드가 불러준 영화 The Wall 중에서 Goodbye Blue Sky였습니다. 아마 파커 감독의 작품 중에서 그의 지성과 감각이 한꺼번에 표현된 영화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1982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지금의 뮤직비디오와 비교해봐도 그 빠르고 세련된 편집 기법이나 조명의 사용, 이런 것이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작품이죠.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 The Wall에 수록된 전곡을 바탕으로 해서 파커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의 희생물이었던 아버지를 둔 핑크. 그는 체제가 안겨다준 소외감에 빠져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에겐 교육도, 종교도, 그리고 사랑도 근본적인 외로움을 치료해주지 못하죠. 결국 자신이 꿈꾸던 제국주의의 독재자 모습은 환상이란 걸 깨닫게 되는 핑크. 그는 정신병원의 화장실 속에 틀어박혀서 절규합니다. Stop! 애니메이션과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수많은 영상 이미지들이 복합적으로 표현됐던 영화입니다. 벽, The Wall. 그 중에서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비판하던 장면이죠. 그 가면 쓴 학생들이 기계 같은 학교를 향해서 무의식적으로 무의미한 표정으로 행진하는 그 섬찟한 장면. 그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입니다. We don't need no education. We don't need no thought control. No dark sarcasm in the classroom. Leave them kids alone. Hey, teacher, leave them kids alone. All in all, it's just another brick in the wall. All in all, you're just a 전쟁과 인간. 이 문제가 영국 태생의 알런 파카에게 왜 그렇게도 심각한 문제였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커 감독은 스스로가 어떤 목적이나 이념에도 소속되길 거부하는 자유주의자이고 그 자유가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행복을 깨는 원인은 전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의 또 다른 작품 버디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한쪽 눈을 다친 니콜라스 케이지. 그는 친구를 만나달라는 병원에 연락을 받습니다.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친구 버디, 매튜 모디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지요. 다만 새가 되어 날겠다는 환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러 가지만 입을 열지 않는 모딘. 결국 니콜라스 케이지는 외칩니다. 왜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나도 전쟁에서 상처를 입었어. 그래, 너처럼 나도 말을 하지 말까?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서야 모딘은 입을 엽니다. 난 아무렇지도 않아. Every so often, go crazy and run up the wall and spit and throw shit at them like the lady across the hall. Yeah, yeah, that's what we can do. That's what we can do. Al, sometimes you're so full of shit. Was that you? It was. You talked. It's really you. I can't believe this. Say something else. 결국 매튜 모디는 날개를 시도하죠. 그리고 우린 그가 정말 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와 땅에 떨어질 그의 모습을 상상하지만 그가 떨어진 곳은 옆집 지붕이었죠. 카메라가 뒷모습을 잡고 있어서 우린 깜빡 속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영화 버디 중에서 듣습니다. 슬로우 마림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버디 중에서 슬로우 마림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알란 파커는 자기 영화의 음악에 대해서 대단한 욕심을 부립니다. 버디의 음악 역시 진보적인 음악가죠. 그룹 제너시스 출신의 피터 가브리엘에게 감독이 일주일간 매달리다시피 해서 승낙을 얻어냈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파커 감독 말은 그가 영화 음악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나 그런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영화 버디의 성공은 오직 음악에 달려있고 그것은 당신만이 해줄 수 있다. 여러분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일을 부탁할 때 이렇게 얘기해보시면 어떨까요? 여튼간에 그 후에 파커 감독은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헐리우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었던 영화 엔젤 하트.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한 인간의 파멸을 그린 작품이었죠. 여기서 파커는 드릴러의 형식을 실험합니다. 수수께끼같이 꼬리를 무는 사건, 그리고 그 끔찍스러운 공포.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이 드릴러 영화는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즐겨 쓰는 조명기법이죠. 그 강렬한 명암 대비 속에서 표현된 악마의 상징 로이스 사이퍼. 그의 모습은 인간을 억누르는 억압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장을 팔아버린 해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루이스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모습, 바로 그 자체였지요. 알란 파커의 최신작 Come See the Paradise 중에서 마크 헐리가 부른 Love is the Sweetest Thing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습니다. 'Love is the sweetest thing' 공명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마크 헐리가 부른 곡 영화 'Come See the Paradise'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어요. 영화 엔젤 하트가 좋은 평가를 받고 그래서 알란 파커는 이제 완전히 헐리우드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 스타일도 바뀌죠. 전쟁을 배경으로 미국인 남자와 일본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가족사를 그린 사랑과 슬픔의 여로, Come See the Paradise. 그리고 미시시피를 배경으로 흑백 간의 인종 문제를 파헤친 미시시피 버닝. 하지만 이 작품들의 결과는 실패였어요.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 평가받지 못했었습니다. 이유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 이 소재들을 너무 오락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평가들은 알란 파커가 지닌 천부적인 영상 감각과 음악적 재능을 그의 장점이자 또 단점으로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알란 파커 감독은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 다시 한 편의 음악 영화를 완성했죠. 아카데미 작품상과 주제가상을 받았던 Fame과 The Wall에 이어서 정통음악 영화 Commitments를 선보인 겁니다. 영화 Commitments 중에서 안젤라 볼이 부른 노래입니다. I Can't Stand the Rain.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됐습니다. 영화 커미트먼트 중에서 안젤린 볼이 부른 I Can Stand the Rain이었습니다. 소울뮤직이 영화 전반에 흐르고 있는 영화 커미트먼트. 영화는 어렵고 힘든 현실을 잊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음악만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들이 겪는 고통과 또 미래에 대한 열망. 그것은 이 영화에서처럼 비단 아일랜드, 더블린의 청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파커는 이 작품을 위해서 실제로 더블린에 거주하는 아마추어 음악가들을 모두 배우로 선택했어요. 아마 그의 생각으로는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지 않은 젊은 음악가들은 오직 아일랜드에만 있다는 것이겠죠. 이 영화에 삽입된 모든 곡 역시 이 신인 음악가들이 직접 녹음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 커미트먼트 중에서 리드 싱어가 부르는 Try a Little Tenderness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Try a Little Tenderness 영화 커미트먼트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알란 파커 감독 그의 작품은 많은 부분을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합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신의 상처 때문에 절규하거나 또는 남의 아픔에 대해서 분노하는 인간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화려한 카메라 테크닉과 음악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관객에게 호소합니다. 우린 그 화면을 통해서 알란 파커, 그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정치나 사회의 모순을 파헤치는 인권운동가이기도 했다가 음악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예술가의 모습이 되기도 하죠. 이제껏 같은 소재를 다룬 적도 없고 또 만드는 작품마다 항상 실험적인 화면을 창조하는 알란 파커 감독. 이런 매력 때문에 우리는 그의 또 다른 작품을 자꾸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란 파커 감독이 이번에는 또 젊은 세대와 노년의 견해차를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는 블랙 코미디를 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룸메이츠. 이 영화는 한 의과대학생이 겪게 되는 이상한 경험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지난 9월 촬영에 들어간 이 작품에는 폴 뉴먼과 존 큐삭이 공연하고 있다고 하죠. 영화 역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알란 파커 감독의 얘기, 음악과 함께 한 시간 해봤는데요. 내일은 빌보드 차트가 선정한 영화 속의 명곡, Song in the Movies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희 FM 영화 음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